제17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의장단 회의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해내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결의의 지향과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제17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의장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북측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범민연은 북측의 애국 애족의 호소가 온결의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며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방도로 되며 이것은 범민연의 기본 사명과 올해의 활동 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자주 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헤친 범민연은 7.4 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거적적인 통일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연은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전쟁 위기를 타개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언결의의 일치한 요구이며 북남관계 개선의 첫걸음으로 된다. 지금처럼 북남 사이의 내왕과 접촉이 전면 차단되고 불신과 대결의 골시 깊어간다면 그것은 곧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범민연은 북남 사이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북남 간의 불신과 전쟁 위험을 격화시키는 온갖 비방중상과 불순한 적대 행위들을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각종 명목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을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당면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신성한 조국 강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사드 배치를 철저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2. 범민연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백해무익한 동족 대결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정상 궤도 위에 올려세우며 자주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온결의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결의가 굳게 손잡고 뜻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은 만방에 떨쳐지게 될 것이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경이적인 사변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이 땅 위에 펼쳐놓게 될 것이다. 범민연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4선언과 같은 북남 합의들을 존중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북남 합의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고 내왕과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북남 합의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의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대결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3. 범민연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켜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범민연은 올해의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북남 해외 3자위원대 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특히 뜻깊은 올해에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북남 해외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최악의 극단에 이른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북남 관계 개선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중대사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의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조국 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이며 해내외 온결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여기에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가장 올바르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는 마땅히 북남 당국을 포함하여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을 안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명실공히 해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과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역사적인 민족대회합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당파와 소속,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삼천리 조국 강토에 기어이 제2의 6.15 통일시대를 펼쳐놓을 것이다. 4. 범민련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우리 결의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침략적, 패권적 야욕만을 추구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 도발 책동을 끝장내며 민족 분열의 원흉이며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을 남측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 것이다. 남측의 반통일 세력을 북남 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외세의 민족리간 술책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남측에서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진정한 민족의 주족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 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뜻깊은 올해에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거적적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범민련의 기세는 충천하며 애국애족의 의지는 굳건하다. 북남 해외의 3자연대로 굳건히 이어져 있고 해내외 온결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기에 범민련의 통일의 국위협은 필승불패이며 범민련의 깃발은 결의의 장엄한 통일 대진군의 선두에서 세차게 나붙길 것이다. 우리 모두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역사적인 7.4공동 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 깊은 해로 빛내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7년 1월 26일 평양, 서울, 도쿄.